괜히 설레이게 싱그런 봄의 바람이 널리든 날 스쳐가 참 오래 버텨왔는데 꽃도 다 피워냈는데 안 되는 걸까 바람에 이끌려버리면 지금 고개를 저어 툭툭 털어 내 맘을 여미고 다시 단단하게 내 자리 Time.